대화 한국어 버전 똑똑한 구두장이 이번 이야기는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한 가난한 구두장수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을 내에는 딱히 일거리가 없었고 머지않아 그들은 밥을 사 먹을 돈마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구두장이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이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어요. 이곳엔 일이 너무 없어요. 좀 더 큰 도시로 가봐야겠어요. 그곳에서는 괜찮은 직업을 얻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구두장이는 큰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리쳤죠. 새 신발 장만하세요. 새 신발 장만하세요. 신고 있는 헌신발도 새 신발처럼 만들어드립니다. 새 신발만 사셔도 되고요. 새 신발 장만하세요. 새 신발 장만하세요. 첫째 날에는 아무도 구두장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날도 다시 거리에 나가 똑같이 소리쳤죠. 새 신발 장만하세요. 새 신발 장만하세요. 한 여인이 그를 불렀어요. 구두장이 씨, 이 신발 좀 고쳐주실래요? 물론이죠, 부인. 구두장이는 여인의 집 앞에 앉아 구두들을 모두 수선해 주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수선은 끝났어요. 얼마죠? 동전 한 개입니다. 여기 있어요. 돈을 받은 그는 자리를 옮겼어요. 그가 또 다른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이번에도 한 여인이 그를 불러 신발을 고쳐달라고 말했죠. 여기요. 이 신발들이에요. 전부 고쳐주세요. 구두장이는 신발을 모두 고쳐주었어요. 그는 수리비를 받고 자리를 떠났죠. 오늘은 돈을 꽤나 벌었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일하면 머지않아 당나귀 한 마리쯤은 살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열심히 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마 네 개를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마 두 개로 당나귀를 산 그는 이제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그는 짐을 모두 싸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정글을 지나던 그는 한 무리의 도둑들을 만나게 되었죠. 안 돼, 제발. 이 도둑들이 내 돈을 다 뺏어가 버리면 난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 거야. 어떡하면 좋지? 구두장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구두장이는 당나귀의 목에 금화 한 개를 끼워놓고는 앞으로 향했어요. 도둑들이 그를 붙잡았죠.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놔. 어서 빨리. 보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구두장이에요. 이 당나귀 외에는 가진 게 없답니다. 제발 해치지 마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당나귀가 울더니 그의 목에서 금화 한 개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뭐야? 그럼 이 금화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지? 감히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 그만! 그만해요! 알겠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이 당나귀는 금을 낳아요. 제 돈은 다 이 당나귀로 번 돈이고요.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 당나귀를 팔면 자네 풀어주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당나귀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당나귀 값으로 금화 50개를 주도록 하지. 알겠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당나귀를 데리고 다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말 테니까요. 구두장이는 당나귀를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돈까지 벌게 되어 매우 행복했죠. 그 돈으로 그는 양계장을 사들였어요. 그러는 사이 도둑들은 당나귀를 데리고 그들의 은신처에 도착했죠. 대장은 도둑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무리의 대장이니만큼 내가 제일 먼저 이 당나귀를 데리고 있도록 하지. 나머지 도둑들의 동의하에 도둑대장은 당나귀와 마구간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는 눈을 뜨는 즉시 금화를 찾을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도둑대장은 당나귀 주변에 금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마구간 전체를 뒤졌지만 금화는 나오지 않았죠. 그제야 그는 구두장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는 사이 한 도둑이 그를 찾아왔어요. 대장, 금화를 찾으셨군요. 어디 봐요. 당나귀가 얼마나 많은 금화를 낳았습니까? 네가 직접 오늘 밤을 당나귀와 함께 보내고 나면 알게 될 거야. 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둑들은 한 명씩 번갈아가며 당나귀를 돌봤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얻지 못했어요. 그제야 모두 구두장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대장은 회의를 열었어요. 그 구두장이가 우리 속였어. 이제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고. 그놈이 이 평범한 당나귀를 팔고 금화 50개를 가로챈 거예요. 구두장이를 찾아서 돈을 돌려받고 우리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 어서 가자. 도둑들은 구두장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던 군은 다가오는 도둑무리를 발견했어요. 구두장이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잘 들어요, 여보. 도둑들이 집에 쳐들어와 내 행방을 묻거든 나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강아지 마일로를 보내 나를 찾게 하세요. 도둑들이 부인과 설전을 벌이고 있던 그때 마침내 구두장이가 나타났어요. 그 구두장이는 어디에 있지? 놈을 불러와. 우리랑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그이는 농장에 갔어요. 강아지를 보내 그를 데려오도록 할게요. 마일로, 가서 아빠를 데려오렴. 아빠한테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주고. 대체 뭐하는 거야? 저 강아지가 정말 지 주인을 이리 데려온단 말이야? 그럼요. 마일로는 전부 알아들어요. 남편이 농장에 있을 때 뭔가 전할 얘기가 생기면 저는 그냥 마일로를 보내서 제 말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걸요. 도둑들이 부인과 설전을 벌이고 있던 그때 마침내 구두장이가 나타났어요. 오, 당신이군요. 마일로가 말하길 저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이 당당이는 아무것도 낳지 않아. 당신이 속였지? 거짓말했잖아. 들어보세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제가 가진 돈은 전부 저 당나귀한테서 나온 거예요. 좋아, 믿어보도록 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저 강아지도 같이 내놔야 할 거야. 안 돼요. 절대요. 이 강아지는 팔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대가로 금화 40개를 주도록 하지. 잠시 거절하던 그는 마지못해 강아지도 함께 넘겨주기로 했어요. 도둑들은 마일로를 데리고 떠났죠. 동굴에 도착하자 대장은 이번에도 자신이 제일 먼저 강아지를 데리고 있겠노라고 주장했어요. 도둑들은 모두 동의했죠. 대장은 자신의 딸 카멜라를 불렀어요. 잘 들어, 카멜라. 아빠는 일을 하러 나갈 거야. 혹시 그 사이에 누가 날 찾거든 마일로를 보낸 나를 부르렴. 알겠어요, 아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찾아와 대장의 딸에게 아빠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개를 보내도록 할게요. 마일로, 아빠한테 가서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셨다고 전해. 그 말을 듣고 대장의 집에서 나온 마일로는 도둑 대장에게 가기는커녕 곧장 구두장이에게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대장은 마일로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했죠. 그는 분명 마일로가 다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어요. 대장 도둑은 구두장이의 집으로 갔죠. 이봐, 마일로가 당신에게 돌아왔나? 네, 여기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언젠가는 당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장은 다시 마일로를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그의 무리 중 한 명에게 건네주었어요. 도둑들은 한 명씩 번갈아가며 마일로와 함께 지냈지만 매일 밤 그는 구두장이에게 되돌아갔어요.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구두장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도둑들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속아서는 안 돼. 내가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어. 그들은 또다시 구두장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구두장이가 하는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도둑들은 그를 자루에 가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구두장이는 자루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가는 길에 그들은 우연히 교회를 지나쳤어요. 무리 중 하나가 말했죠. 대장, 더워서 못 걷겠어요. 교회에서 좀 쉬다 가는 게 어때요? 저놈을 처리하는 건 저녁에도 늦지 않잖아요. 그들은 구두장이를 내버려 두고 교회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교회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죠. 그때 돼지채기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은 구두장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라고요. 풀어주세요. 어서요. 지나가던 돼지치기는 이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구두장이에게 물었죠. 아니 이봐요. 당신 무슨 일이죠?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자루에 넣은 거죠? 절 보고 왕의 딸과 결혼하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죠? 당신 미쳤어요? 내가 만약 당신이었다면 나는 군말 없이 공주님이랑 결혼할 거예요. 정 그러시다면 이리 오세요. 제가 자루 속에 넣어드릴게요. 가서 공주님이랑 결혼하세요. 정말이요? 당연하죠. 우선 절 꺼내주세요. 돼지치기는 구두장이를 자루에서 꺼내주고는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두장이는 자루를 다시 묶고 돼지들을 이끌고는 서둘러 도망쳤죠. 저녁이 되자 교회에서 나온 도둑들은 자루를 들고 이동했어요. 이봐, 이놈을 저 진흙에 던져버리자고. 아주 혼쭐을 내버리게 말이야. 도둑들은 자루를 진흙 속에 던져버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구두장이를 마주친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그 진흙 아래에 신비한 공간이 있더군요. 그곳엔 금이 가득했는데 바로 이 돼지들이 그 금을 지키고 있었죠. 금 몇 개를 챙긴 뒤에 돼지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왔어요. 이제 집으로 가려던 참인데요. 잠깐, 당장 우리를 그 신비한 곳으로 안내해. 그리고 금 하나라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요. 정 그러시다면. 도둑들은 구두장이와 함께 진흙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금화를 얻으려면 자루 안에 몸을 가둬야만 해요. 도둑들은 스스로를 자루 안에 가두었어요. 구두장이는 그들을 모두 진흙 속에 던지고 돼지들과 함께 내버려 두었죠. 이봐, 저놈이 또 속였어. 저기 형님, 꺼내주세요. 다시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저희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제발요. 도둑들이 소리칠 때마다 돼지들은 그들을 핥아댔어요. 이 모습을 보며 웃던 구두장이는 이내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로는 아내와 평화롭게 잘 살았답니다.